거짓말 탐지기도 하나 해보고도 싶어 생각대로 행동하고 믿어보는 타입 래퍼들이 밤새 연습하는 flow는 mic yeah. 누구에겐 개 또 환장하게 가족의 뒤에 가끔 여자들이 보내는 DM I wish I'm 모두 stop 하고 술렁일 때까지 모델들이 와서 내게 술 먹일 때까지 예까지 연습해야지 위너의 자세 갈까봐 와신 누가 건들 땐 침착하게 hold up, hold up, what's your name man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내 탓이냐 왜 이래 야 새벽인데 꺼져봐 Pay attention 그냥 숙녀만 whoa. Hold up, hold up, what's your name girl 좀 더 붙어봐 난 없어 촌스러운 chain though What's up? 신사숙녀 여러분 Ladies 신사 홍대 어디든 이 노래가 흘러나오겠지 아 신나 신나 내 기분 다들 인사 인사 나를 보면 노린 뛰지 않아 뛰지 않아 선 아무리 Yo, 날 간지로 따지면 비모이 30 핫뜨거운 나 여자들의 시선이 비싼 행복들을 전부 다 사기 원해 술은 안 하지만 매일 기분 좋게 건배 Money, power, respect got one in 내 이마란처럼 rhyme들은 깔끔해 호박씩 가는 놈들아 you wanna play rough Okay,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 Whoa. 난 여름 같아서 숙녀 맘을 녹여 like ice cream 귀찮아 우산은 절대로 나 뒤지도 않아 Rolex, gold chain, BBS, Swiss boy Tony Montana 난 화를 못 참아 boy 내 위치가 꼭대기더라도 변하지 않는 태도 난 항상 진실을 말해 내가 거짓말을 할 때도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신사, 홍대, 어디든 인사 인사 나를 보면 노래 뛰지 않아 뛰지 않아 선 아무리 급하다 해도 품위를 지켜야지 So make a model, we call it champagne My family, my crew, we share the same pain 손이 더러워져도 상관없지 형제들과 학수하고 환발을 절며 걷지 Riding with the top down, 술은 쏟지 않아 향기 없는 여자의 뒤를 쫓지 않아 아버지께 배웠지, in my wallet 신사는 고집을 꺾지 않아 Dancing in the hotel Too many lies Too many stories that I don't tell 준비를 하고 속에 살아듯이 난 오는 밤들은 새지 No worries 금방 올 테니 나 go to sleep My baby 영화 같은 인생 필름 끊어질 때까지 마시고 사랑해 우린 영원할 것 같이 너도 알지 우리가 걷는 방식 내 삶을 사는데 자존심은 안 팔지 신사 숙녀 여러분